오늘 당신의 감정이 말을 걸어옵니다. 외로움도 분노도 두려움도 다 괜찮아요. 우리는 그것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나요? 외로움이나 분노 또는 깊은 슬픔이 당신을 찾아왔나요? 괜찮습니다. 그 감정들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이 모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완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울지 마, 화내지 마, 그런 걸로 슬퍼하면 안 돼. 마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감정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처럼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권리예요.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이 연결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은 무언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예요. 슬픔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었거나 상처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부이고 당신의 이야기이며 당신의 권리입니다. 외로움은 때로 가장 참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홀로 있는 것 같고 누구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나만 이런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외로움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감정이에요. SNS에서 보이는 행복한 모습들 뒤에도 각자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사랑할 줄 알고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외로움은 나는 혼자가 아니고 싶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당신 마음의 외침입니다. 이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연결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노는 종종 나쁜 감정으로 취급받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죠. 하지만 분노 역시 당신의 소중한 감정입니다. 분노는 경계선이 침범당했을 때, 불공정함을 목격했을 때, 소중한 것이 위협받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분노는 이건 옳지 않아, 변화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당신 내면의 정의로운 목소리예요. 물론 분노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요. 분노를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물어보세요. 내 분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당신의 분노는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감정일 거예요. 슬플 때 우리는 종종 빨리 이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슬픔 역시 소중한 감정입니다. 슬픔은 상실의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꿈이 좌절됐을 때, 소중했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슬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슬픔은 당신이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감정이에요. 슬픔을 억지로 참거나 빨리 잊으려 하지 마세요. 슬픔에게도 시간을 주세요. 울고 싶을 때는 우세요. 그리워할 시간이 필요하면 그리워하세요. 슬픔을 통과해야만 치유가 시작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면서도 표현하기를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약해 보이지는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인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 됩니다. 때로는 일기에 쓰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때로는 혼자 울어도 괜찮고요.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감정을 명명해 보세요.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슬프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첫째, 감정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둘째,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운동을 통해 분노를 해소할 수도 있고,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어요. 예술이나 음악을 통해 슬픔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모든 감정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자격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외로움이나 분노, 슬픔을 표현할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는 힘들겠구나, 네 마음을 이해해 라는 말이 더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저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감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먼저 감정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항상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엉성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정 표현도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하면서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다시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지 마세요. 계속 시도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표현될 가치가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때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기분을 전환하세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구나.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감정을 표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감정을 억압해왔다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함께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오디오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당신은 모든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는 외로워해도 되고, 화날 때는 화를 내도 되고,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됩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렸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루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 감정들을 통해 당신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되게 살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세상이 때로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잘못은 아니에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보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감정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마음 깊이 바랄게요. 고맙습니다.